자, 오늘은 이 종교적인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이게 우선 우리 신앙고백서 제1항에는 뭔가 하면 불신자들도 예배의 의무를 갖는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성의 빛을 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 계시를 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니면은 뭐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신앙고백서 1항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하는 것도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그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루터교에서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고 또 청교도들은 성경에 명령된 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비슷비슷한 말 같고 하지만은 상당히 다른 말인 것입니다. 루터교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청교도들은 성경에 명령된 것만 예배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루터교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청교도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주의 만찬도 뭘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포도주하고 그리고 떡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빈대떡이나 막걸리나 이런 거를 안 쓰고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루살렘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공중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솔하게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령과 진리를 다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신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In the spirit 그리고 in truth 성령과 신령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2항을 읽어보죠. 2항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2항 읽어보죠. 시작.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가 없이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인간이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동상을 뜩 세워가지고 아이들 와가지고 절하게 시키고 이런 것은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못된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되고 천사라든가 혹은 성자들이라든가 뭐 성자들을 놓고 예배하고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예배하지 마시고 우상 예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다른 중보자는 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자기가 무슨 중보자라고 끼어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짓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받을 짓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겠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중보자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사망부터 오한까지는 예배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통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통상적인 요소는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예배에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되려면 첫째는 성경 봉독이 있어야 돼요. 성경.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는 세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또 네 번째는 마음에 얻은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은 그러나 뭐 모든 예배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간격을 두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과 4항 두 항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3항 4항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요긴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심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대표 기도를 하라니까 영어로 대표 기도를 막 한다.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통역을 통해가지고 해줘야 되고 또 대표 기도하라니까 올랄랄라 뚜따따따 방언으로 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에는 그런 걸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지미 스웨거트라고 하는 사람 펜테코스탈의 미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늘 참석을 했어요. 주일 저녁에는 거기 가서 참석을 했는데 아, 그 사람은 가끔 방언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해. 통역을 하는데 보면 통역하는 내용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오, 기도 열심히 하시오, 뭐 뻔한 내용이에요.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방언을 안 써도 되고 하는 건데 이제 상당히 그 방언한다 해가지고는 이제 의시되는 형태의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육적인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로 하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대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간단하게 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막 한 시간씩 한다. 아, 그러면 잠자는 사람 태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늘 비전 교회 오간성 목사님 교회 가보면 여기 딱 대표 기도는 3분 내로 마치시오. 딱 여기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그래야지 너무 오래 해가지고는 여러 사람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참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4항을 읽어보시죠. 4항 시작. 기도는 이치에 합당한 모든 사물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기도는 모든 사물들과 생존하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연옥 갔는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자를,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도지만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바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냐? 누구든지 정확한 해석을 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간주하시고 생명을 취하시겠다 하는 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김정일을 위해서 막 기도해. 막 김정일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대. 난 김정일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 응답 안 됐죠. 안 됐습니다. 왜? 벌써 그 정도로 사람을 굶겨 죽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이단 종교의 괴수들, 이단 종교의 괴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종교 때문에요. 아주 나라 전체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단 종교들이 그 국가를 휘둘러요 지금요. 웃깁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의 괴수들, 그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시간 있으면 옆집 아저씨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강 건너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저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내가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이만큼은 내가 갖겠고 이만큼 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집 팔은 거 다 내놓습니다 하고 일부를 갖다가 꽁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성령을 속이냐 해가지고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날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살려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주 생명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육신은 거두겠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은 있는 사람이니까 영은 구원받게 하겠다, 그 사람은 육신은 거두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해. 아비의 아내, 그건 누구예요? 예? 자기 어머니인데, 어머니인데 친어머니는 아니고 뭐 기모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이 목사가 그런 또 후로 시작하는데 그래. 예? 아주 나쁜 자식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야.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단들, 귀수들, 그들은 벌써 넘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때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어머니래. 어머니, 아이, 난 무슨 약을 먹으면 그렇게 먹나? 아주 돌아도 보통 도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건 성령 회방죄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부패 정도가 극심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의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를 지어도 그 정도까지 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모부를 갖다가 막 화염방사기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모가 전화하다가 열받아갖고 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소식을 못 들으셨는가 보네. 뉴스 좀 봐요. 전화하다가 고모부 죽는 바람에, 화염방사기로 죽이는 바람에 전화하고 화내다가 고모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건 아주 하나님이 그 고려의 대상에서 벌써 이건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물론 김정은이는 아직 젊으니까 어떨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그 정도 되면 뭐 악이 도가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성경, 기도, 설교, 또 찬양, 감사, 침례, 주의 만찬,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는 금식이나 특별 감사 예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5절을 읽어보죠. 5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성경 봉독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듣는 일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과 마음에 얻은 은혜로 찬송 부르는 것과 아울러 침례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이해심과 믿음과 존경심과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들 외에도 특별한 절기에 금식이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엄숙한 겸비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7항과 8항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안식교도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냐면 4계명이에요. 4계명. 이 4계명은 뭐냐면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그겁니다. 어느 날 안식해라, 그런 말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제7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쉬는 날.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쉰다는 거지. 안식일이 뭐 토요일이다, 그런 것은 제4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쉴 때에 그냥 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은 일하고 어느 날 일하나, 그것을 제4계명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그런데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까지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토요일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안식일로 지킨 건 뭐 잘못 없습니다. 그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시간이 일주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7일을 주셨는데 7일을 내가 다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6일은 자기가 쓰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뭐 토요일에 꼭 드려야 된다, 우리가 무슨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주일을 이제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지켜라, 이렇게 돼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월절이 주의 만찬으로 대치된 것처럼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은 주일 안식일로 대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자의 머린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인데 여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주가 되었는데 이 부활의 날, 이날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 시편 118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라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4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킨다고 제4계명을 어기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4계명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안식교도들, 제7안식교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몰몬들이죠. 여기도 몰몬 있습니다. 전에 맥도날드 가서 나 커피 한잔 먹는데 젊은 미국 사람 둘이 있어요. 근데 말 슬슬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뭐 어디 무슨 주에서 왔대. 그건 너네들 몰몬이냐? 그러니까 몰몬이래. 왜 왔냐?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왔대. 너 예수 믿냐? 물어보고 슬슬 놀리고 그런 적인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는 뭐 그냥 보내주니까 온 거예요. 와갖고서는 나한테 무슨 명함을 주는데 내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죠. 여러분, 이 안식교도들은요,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따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안식일을 바꿀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아 주인이 바꿀 수 있는 거지 주인이 왜 못 바꿔요? 주인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안식교도들의 말 아닙니까? 아주 무논리, 말도 안 되는 무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교도들은요,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틴은 어떻게 알아갖고,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없는 건데 콘스탄틴이 바꿨으니까 우리는 콘스탄틴 따르지 말고 토요일 안식일 구약시대처럼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뭐 안식일을 주일로 왜 바꿔요? 콘스탄틴이 무슨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바꿀 수 있게. 콘스탄틴 황제는 다만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이미 존재하던 주일 예배를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뿐이지 콘스탄틴이 없는 주일 예배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도 헌금을 해도 주일 첫날에 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초대교회 때 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주일을 성도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이 주일은 내가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나오면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해! 못해요! 못해!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못해요! 못해요! 왜 그래요? 그건 주일날 뭐 놀아야 되고 예배드리고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든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찍 드리고 뭐 등산 가고 돌 주스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이래서 봉사를 못하겠다든가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뭐 맡아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앙고백서가 7항 8항 읽어봅니다. 7항 8항 읽어보죠.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미국의 침례교도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한 침례교도가 있어요. 그게 제7안식침례교라는 거예요. 제7안식침례교에서 안식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신앙고백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8항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의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운동하지 말아야, 등산 댕기지 말아야 되고요. 안식일에 돌 주스러 댕기지 말아야 되고요. 안식일에 골프 치러 댕기지 말아야 됩니다. 골프 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도 주중에 자기 직장 휴가 내갖고 가지 주님의 날을 뺏어갖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장사도 6일날 해서 돈 벌어요. 6일 동안 시커내갖고 돈 벌고 주일날은 딱 닫아요. 딱 닫고 예배드리고 봉사해요 주님께.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 예, 그래도 난 주일 지켜서 굶어주고 뗀 사람 여태까지 창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난 먹고 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이 6일 동안 사업을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갖고 그게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뭐 7일 다 하겠다 하면 결국은 돈을 벌겠죠. 주일날도 일해가고 돈 벌어. 그래가지고 아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아 내 영혼아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으니 이제는 먹고 쉬자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병원 가보니까 뭐가 생겼습니다 해갖고 며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막 투잡, 쓰리잡 막 뛰어. 그래가지고 돈 벌고 쓸만하면 죽어. 쓸만하면 병 걸려 죽습니다. 왜? 안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 일이 어떻게 되든지 안식일은 놔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나 뭐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건 해야 되죠. 부득이한 일이니까. 또 뭐 굶어 죽을 사람 밥을 줘야 된다. 그런 건 해야 됩니다. 또 뭐 병원의 의사가 수술해야 될 사람 수술해야 된다. 그런 건 해야 됩니다. 또 갑자기 뭐 약이 필요한 사람 약은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나 부득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 그리고 영업을 해도 그래요. 영업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열어야 되는 그런 영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성도들은 교회 나오고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에 걸려가지고 주일날 닫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게 본인은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거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산다. 그럼 뭐 더 좋은 거 있나요?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살 때에 어떻게 살았나? 그 시간에 뭘 했나? 술을 먹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사는 그 시간에 뭘 했나? 놀았습니다. 한번 놀고 술 먹는 게 훌륭해요. 예배 드리고 사는 게 훌륭해요. 하나님은 놀고 술 먹고 사는 사람 찾으시지 않고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